yourself tonight. 말해봐. Show me baby. Come on. Yeah. 오해하지 마. 오늘은 막 괜히 기분 좋으니까 무리하지 마. 사실 넌 아무거나 걸쳐도 예쁘니까. 근데 난 오늘 평소답지 않게만 이상하지 마. 하 you gonna dress up today? 아, 그깟 맘에 안 들어 하는 거. How you gonna dress up today? One more time. 그깟 맘에 안 들어 How you gonna dress up today? Watch me, come on, watch me. Watch me, come on, watch me. Watch me, come on, watch me. How you gonna dress up today? 태어난 것 같아 my love 너만 맞추쳐도 my love 애매하게 걸지만 오늘 look이랑 어울리지 않아 So nice, nice, nice It's alright Oh, it's alright Yeah, 오늘 괜찮아 사실 넌 아무거나 걸쳐도 예쁘니까 hey, 특별한 척했죠 남들이랑 좀 더 차별게 우회죠 Better 특별히 대했죠 How you gonna dress up today? 하는 거. How you gonna dress up today? One more time. How you gonna dress up today? Watch me, come on, watch me. Watch me, come on, watch me. Watch me, come on, watch me. How you gonna dress up today? 하지 마, 단어만 보잖아. 여유 있게 천천히 움직여.